your power, we beat it again, man. Adam, let's go. Showtime, 환호와 기대 속에 첫 등장. No doubt, 남들과 첫 변화 닮은 순간. 나갈 문은 없어, 넌 없이 나가게 돼. 빛을 비치려야, 왜 빛을 비치려야, 괴로움. I'm very, very good. 잔치를 멈춰 분위기는 벌써 무르익었고 순식간에 객석을 정보 카페에서 가라 행가를 받아 터지는 파바를 박차를 가해요. How many fake MCs out there? 멀어지라 더 세게 울어 왜왜 무대가 떠나가게 비명 질러 땡땡 아무나 데려 오시고 맘 내키는 대로 움직여 빛이 빛이야야 그 빛이 빛이야야 시간 다 됐어 정적을 깨워 적당히 할 생각 버려 숲에 오지를 세워 열길 불태워 이 구역에 미친 듯이 모여라 What? I'm very very good 주목한다 전방에 힘찬 함정 발사 hey 거기 너 똥폼 잡지마 손 들어 벌 좀 받자 하나가 된 듯이 단합을 해 ho ho ho heard up 멀디라 더 세게 울어 왜왜 무대가 떠나가게 비명 질러 땡땡 꼭 이 남들은 길을 써 생척해도 너무 귀여운 걸 개판 부려 개판 5분 전 이런 컨셉은 우리가 전문이 아니고 시간 다 됐어 정적을 깨고 적당히 할 생각들은 갖다 버려 stupid 엄지를 세워 열길 불태워 이 구역을 미친 듯이 모여라 I'm very very good Already? I'm very very good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What can I do for you?